나하고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보자.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 거운 보야 내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퉁겨라.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이미 생각난다. 보고픈 내 이미 검은 고야 여섯 줄을 퉁겨라.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땅.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.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보자.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 거운 보야 내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퉁겨라.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이미 생각난다. 보고픈 내 이미 검은 고야 여섯 줄을 퉁겨라.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